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거룩하고 속된 것, 또 부정하고 또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아론과 또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물을 먹는 법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이 정해진 것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먹지 아니하고 이 불태워버린 것에 대한 모세의 책망과 또 그에 대한 아론의 진솔한 또 정직한 변명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의 휘장 앞에, 지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고 분향단에도 발랐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사장들은 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취임식 날에 드려진 이 백성을 위한 이 속죄제의 희생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속죄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불에 태우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잘못에 대하여 처음에는 진노하였으나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하여 감히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였다라는 이 아론의 변명을 듣고서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좋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지 아니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이 아비우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다음에 모세는 이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 이다말에게 제물 먹는 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이때 제사장은 화제물 중에서 소제물을 취하여서 누룩을 넣지 말고 반드시 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고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또 들어올린 뒷다리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규례는 이미 전에도 가르쳐 주었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 규례를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규례를 언제 다시 반복하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규례를 반복했는가 하면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을 나아가는 데에 그분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 후에 이 규례를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이미 가르쳐 주었던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규례를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는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를 너희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이 제사장들이 더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여 반복하여서 이 모세가 이 규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태워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남은 제물을 먹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아보니 이미 불살랐다는 것이에요. 먹어야 되는 그 예물을, 제물을 불살랐다는 것. 지금 그 사실을 알고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이 속죄제물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것.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가 규정을 어겨서 죽임을 당했는데 곧 이어서 아론과 다른 아들들이 또 규정을 어겼으니 화를 내만 하죠. 그런데 아론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지만 두 아들을 입장에서, 두 아들을 잃은 입장에서 얼마나 그 충격과 상심이 컸겠습니까?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나머지 아들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론은 지금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정직한 이 변명을 들은 이 모세는 비로소 오해를 풀고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철저한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잘못된 불로 분향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엄격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면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규정을 어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몹시 배고팠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규정대로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물을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먹을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규정을 어기고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불태워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해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조건 법조문대로, 윤례대로, 규례대로 집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용납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라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했다면 그 율법을 어기는 우리는 모두 죄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취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비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문자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정신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율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7절의 말씀은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는 것도 제사의 한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제사의 마무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가 전가되어서 이 오염된 고기를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이 죽은 상황에서 그것들을 먹을 생각들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다가 지금 아론은 생각한다면 아론은 분명히 지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율법의 문자는 어겼지만 정신은 지켰던 것입니다. 아론은 그 제물을 먹지 않고 가서 완전히 불살난 거죠. 왜?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 오염된 고기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전히 불살름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제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론은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그 정신은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론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말씀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원리와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레위기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에 의하여서 우리는 이 원리를 지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한 사회법들도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담긴 원리를 파악하여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긴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정신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제도 자체보다는 제사를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 말씀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만일 우리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형식적으로만 종교생활을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십일조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봉사도 하지만 그 중심에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감사가 없고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가 또한 아론이 정직하게 그것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의 문자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정신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